동화 한국어 현명한 말이야. 아주먼 옛날 어느 강력한 왕국에 고빈이라는 이름의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고빈은 그 왕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죠. 그의 집은 왕궁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엘레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그레타 그리고 막내 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세 딸 중에는 마리아의 외모가 가장 아름다웠죠. 어느 날 왕은 성으로 고빈을 불러들였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서 오게 고빈, 반갑군요. 폐하께서는 어쩐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그래요 고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왕국이 이웃 왕국과 아주 중대한 무역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직한 누군가가 물품을 그곳까지 안전하게 실어줘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왕의 요청을 들은 고빈은 곧장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딸들을 집에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고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폐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을 비우게 되면 홀로 남게 될 제 아이들 생각을 하였습니다. 딸들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돼서요. 그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떠나시고 나면 당신의 자식들은 나라에서 잘 보살펴주도록 할게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네, 피야. 고빈은 딸들을 집에 남겨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있던 장미 화분 3개를 꺼낸 그는 딸들에게 각각 화분 1개씩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는 말했어요. 아빠가 일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단다. 그동안은 절대 아무도 이 집에 들여서는 안 돼. 혹시 그러면 아빠는 이 화분을 통해서 다 알게 될 거란다.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아빠. 저희 걱정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고빈은 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떠났어요. 그 다음 날 왕은 동료 둘과 함께 고빈의 집을 방문했죠. 왕의 방문을 본 마리아는 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창고로 가서 왕에게 대접할 와인을 가져오자. 내가 열쇠를 가져올 테니까 엘레나 언니는 등불을 가져오고 그레타 언니는 와인을 가져와. 그러자 마리아의 말을 들은 왕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괜히 귀찮게 꺼내지 마시죠. 아무것도 대접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알겠어요. 너도 들었지 말이야? 왕께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대. 우리는 그냥 아무데도 안 가고 여기 있을래. 그래, 언니들이 안 간다면 난 혼자라도 갈 거야. 마리아는 집을 나섰어요. 그녀는 옆에 있던 이웃집으로 달려갔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거기 누구시죠? 누가 이렇게 야심한 밤에 찾아오신 거죠? 아주머니, 저 마리아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마리아구나.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대체 어떤 일로 찾아온 거니? 아주머니, 제가 언니들이랑 좀 다퉜거든요. 혹시 오늘 아주머니 집에서 잘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러려무나. 들어오렴. 그렇게 마리아는 이웃 아주머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언니들의 장미가 시들어버린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맏언니 엘레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있던 엘레나는 창문 너머로 왕궁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리아, 돌아왔구나. 저거 봐, 정원에 있는 사과들이 엄청 탐스러워 보여. 저런 건 얼마나 맛있을까? 부탁인데 가서 몇 개 좀 따다 주지 않을래? 엘레나? 언니는 나보다 더 컸으면서 왜 아직도 애 같은 거야? 부탁해 마리아, 얼른! 알겠어, 가면 되잖아. 마리아는 창문을 뛰어넘어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과를 땄죠. 다시 달려오던 그때 엘레나가 소리쳤어요. 마리아, 바로 그 앞 나무에 레몬이 가득 열렸어. 그것도 몇 개 더 따와, 얼른! 다시 한 번 더 정원으로 돌아들어간 마리아가 나무에 열린 레몬을 딴 뒤 곧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정호사와 마주쳤죠. 그는 마리아를 잡기 위해 달려왔어요. 거기서! 왕실의 레몬을 훔쳐놓고 감히 어딜 도망가려는 거야? 멈춰! 거기는 어디 잡히기만 해봐.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다! 마리아는 정원사를 세게 밀쳤어요. 그는 너무나 세게 넘어진 나머지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고 마리아는 그 틈을 타 도망쳤죠. 그 도둑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녀는 엘레나 언니에게 사과와 레몬을 쥐어주고는 혼을 냈어요. 봐! 언니 때문에 나만 위험해질 뻔했잖아! 이제부터는 절대로 나한테 이런 부탁 할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그리곤 가버렸어요. 하지만 엘레나는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했어요. 엘레나는 그저 사과만 맛있게 먹을 뿐이었죠. 이 사과 진짜 맛있잖아? 마리아가 따와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사과는 맛도 못 봤을 거 아냐? 정원사도 참 불쌍해. 아직도 고통에 소리치고 있겠지? 다음 날에는 마리아의 둘째 언니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마리아에게 바나나를 따다 달라고 부탁했죠. 마리아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또다시 정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언니가 계속 고집을 부리자 결국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왕 역시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죠. 둘은 딱 마주쳤어요. 당신이었군요. 이번엔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왕은 마리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마리아는 사실대로 모두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저지른 죄에 관해서는 당신 집에서 직접 처벌을 하도록 하겠어요. 따라오시죠. 왕은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도 따라갔죠. 왕은 마리아가 도망갈까 걱정하며 계속해서 뒤를 쳐다보고 확인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마리아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이 도시 전체에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죠. 성격이 불같았던 왕은 이러한 상황에 극도로 분노하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그의 병세는 나아질 희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동안 마리아의 언니들은 왕의 두 동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자식들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첫째 언니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그녀는 언니의 두 아이를 몰래 데리고는 밖으로 도망쳐버렸죠. 마리아는 아이들을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바구니에 넣고 꽃으로 한 번 더 덮어 아무도 그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마치 남자아이처럼 옷을 입고 바구니를 머리 위에 짊어지고는 이렇게 외치며 왕궁으로 향했죠. 누구든 이 꽃을 왕에게 좀 전해주실래요? 사랑 때문에 아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 때문에 아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든 이 꽃을 왕에게 좀 전해주실래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왕은 이 소리를 들었죠. 그는 침실 밖에 있던 경비병을 불러 말했어요. 거기 들어오시죠. 밖에 있는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저 꽃들 좀 사다 주세요. 밖에 있는 꽃말이에요. 경비병은 밖으로 나가 꽃바구니를 사왔어요. 그는 바구니를 왕에게 주었죠. 이를 받은 왕이 바구니의 뚜껑을 열자마자 그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바구니 안에 두 명의 아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마리아가 했던 모욕적인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는 다시 분노에 차올랐죠. 왕은 마리아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바로 그때 경비병이 들어왔어요. 폐하, 폐하께서 이전에 무역사업처 파견하셨던 상인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알맞게 왔군. 당장 그에게 내일 도록과 함께 법정에 설 준비를 하라고 이르세요. 만약 내일 나타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거라고도 말이죠. 네, 폐하. 집으로 돌아온 상인 고비는 상황을 깨닫고 매우 슬퍼했어요. 그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던 딸들의 말을 굳게 믿었지만 돌아온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두 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벌써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경비병이 도착했어요. 당신은 왕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 반드시 내일까지 폐하를 위한 도롯을 만들어 법정에 출석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내일 나타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비는 자신의 비통한 운명에 슬퍼했어요. 한편으로는 행방불명이 된 마리아의 근황에 대해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장 어떻게 도롯을 만들어야 할지 걱정했죠. 고작 하루 만에 혼자 도롯을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도롯을 만들어서 가져간다? 아빠, 옷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빠는 그저 옷에 이 분필을 칠하시고 왕께서 요청하신 조건에 맞는 옷을 가져왔다고 하세요. 고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마리아를 믿었기에 분필을 들고 왕궁으로 향했죠. 설마 빈손으로 오신 건가요? 옷은 어디 있죠?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베아. 미처 옷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수밖에요. 안 됩니다, 베아.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목숨을 연명하고 싶다면 당신의 딸을 저한테 넘기시죠. 고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의 딸을 왕에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자 너무나도 슬펐죠. 그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와 마주쳤어요. 아빠, 어떻게 됐어요? 내 딸, 어떻게 하면 좋니? 폐하께서 도롯 대신에 너를 달라고 명령하셨지 뭐니. 걱정 마세요, 아빠. 아빠는 저랑 똑같이 생긴 그 인형을 챙겨두세요. 인형의 머리 주변에는 아마 실안개가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제가 네, 아니요로 대답해 볼게요. 다음 날, 고비는 마리아와 함께 왕궁으로 갔어요. 왕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방에 가 있으라고 명령했죠.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마리아를 왕의 침실로 데려갔어요. 마리아는 그녀의 옷주름 안에 인형을 숨겨놓았죠. 방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옷주름 안에 숨겨놓았던 인형을 몰래 꺼내 실 한쪽을 손에 쥐고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마리아, 방이 마음에 들었길 바라오. 마리아는 인형의 머리를 움직여 끄덕이게 했어요. 왕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그녀의 잘못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잘못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한 이유로 오늘 당신의 죽음을 명합니다. 왕은 칼을 꺼내 들고 마리아의 머리를 베어버렸어요.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던 그때 왕은 그녀가 자신의 발등에 키스를 하는 걸 느꼈죠. 죽는 순간에도 사랑을 보여주다니.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죠? 내 두 손으로 직접 당신을 죽였으니 나는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왕이 자신 스스로 머리를 베어버리려고 하자 숨어있던 침대 밑에서 나온 마리아는 왕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하였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